인간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회주의 화원에서 여성들이 사회의 꽃,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 이민들의 동경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석진이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여성들은 남전 여비 풍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남과 달리 이북에서는 남녀 평등권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근로민족을 위한 참정치를 펼쳐주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창군님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존엄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여성의 온갖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이북은 정녕 여성의 왕국, 여성의 락원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남 여성들도 복받은 꽃으로 활짝 피어나자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